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하늘 위를 걷네. You're one of mine, it's you just one more time.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그 한마디면 돼. 변하지는 않다고 just one more time.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. 더 세게 아프게 날 꽉 껴안아. We count on something and you can't make it nothing. 빛이 하나 있으면 해 너네. 하루 하루 여름 네가 바다인 걸 몰랐을까.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. I'll be your 날 쉬고 있는 너. 난 너의 칼에 맞춰. 그러니 take my hand right now.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. 속으로 나서 두 번은 더 말해. 수던 그 말 그대는 날 떠나지 마. You got a back on me. You got a back on me. 꿈은 그 현실은 지는 딱히 중요하지. 그저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게. Yes. 하루 변하지는 않다고 just one more time.